20일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5.18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역도의 죄행을 폭로하는 재판 기록이 공개된 데 대해서 보도했습니다. 전두환, 로테우에 대한 재판 기록에는 광주 사건 당시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해당 공수부대장에게 경력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합니다.